대체 어쩌죠? 난 안 돼요.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질 않아. 혹시 그때 진작 우리 멈췄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. 기억하나요? When I was young. 힘들었나요? 내가 그대